우리 주위에는 이제 갓 부모가 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40대면 애들은 초딩에서 고딩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0대에 조금 늦게 결혼한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정말 큰 맘 먹고 아기를 가진 늦가기 부모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그 마음 먹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헉! 40대 초짜 부모. 안녕하세요. 이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 최정은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좀 솔솔 불어서 밤이 괴롭진 않더라고요. 최소한.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아 가을이구나. 뭐 그래도 낮에는 아직 좀 더운 것 같고 이런 때가 이제 슬슬 감기 조심하셔야 될 때가 옵니다. 네, 특히 이제, 네, 임산부들은 감기를 걸려도 약 먹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게 제일 뭐 하여간 감기 조심해야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으려나? 잘 먹고, 그게 잘 쉬고. 그게 현실적인 얘기겠죠? 애 키우는 사람은 사실 요새 애완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 애완견이라고, 애완동물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기르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애가 없을 때. 임산부나 애는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저 친구 집 갔을 때 갔더니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은 걔를 꼭 부여안고 저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애가 있는 집은 그런 이제 털 날리는 이제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저도 들었어요. 뭐 마당이 있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뭐 어쨌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뭐 정서적으로 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뭐 워낙 익숙하게 같이 사신 분들은 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근데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들었어요. 네. 오히려 기르려면은 꽃이나 이런 거 기르는 게. 아, 저 집에 화분이 있는데 그것도 겨울엔 상관없겠지만 여름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 자잘한 벌레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것도 지금 없앨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서. 예, 그러면은 오늘은 그 아, 예. 오늘 주제는 뭔가요? 전체 태반이라고. 예. 아,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전체 태반하고 태동 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전체 태반이 생소하죠. 이게 저 입장은 사실 이게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가 무슨 태반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걸 처음 들어봤고 생소하기도 하고 정보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르고 낳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걸 알게 됐냐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적이 잠시 있었어요. 한 1주? 2주 요때쯤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니까 아마 이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신 중이라서 화장실을 갔는데 생리혈같이 피가 묻어난 거예요. 하혈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깜짝 놀라서 유산이구나. 또 작년 그 악몽이 또 떠오르실 때도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근데 진짜 그 생리하는 것 같이 선홍빛 피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제가 다니는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주수 그래도 좀 초기 상태는 지났으니까 그때는 유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라며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인을 알아야 되니 병원을 당장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하니까 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목이 메이네요. 하여간 저도 많이 놀랬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밤이었고 밤이었고 또 병원은 너무 멀었고 제가 다닌 병원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급한 상황에 병원까지는 갈 수 없고 뭐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침착하자 침착하자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갈 수도 없고 뭐 앰뷸런스를 불러서 타고 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밤에요? 예, 밤에 대형 병원 응급실이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그때 가면서 그 앰뷸런스에 있는 분이 자기가 진단을 할 수는 없는데 혹시 전치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에 그런 분을 태운 적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전치태반의 증상이 하혈이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예, 예. 그래서 그 피가 나면 임신 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을 했고 이제 일단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우선 이제 태아부터 괜찮은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소리 확인하고 뭐 초음파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다행히 애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는 괜찮다고 하니까 뭐 살짝 안심하고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면밀한 검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제가 처음 듣고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보셨던 그 산부인과 당직 의사분께서 저한테 전치태반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치태반이 뭔고 하니 태반 있잖아요, 태반. 네. 태반은 아시나요? 그렇죠. 그 애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그게 약간 두껍게 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애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양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래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 그게 아래 즉 그 임산부의 그 자궁 출구 있죠. 네. 아기 나오는 곳 거기에 위치하는 게 전치태반이래요. 그럼 거기에 거기를 막게 되는 그렇죠. 게... 자궁 출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층이 거기를 막고 있어서 애가 거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출산 때까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애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애를 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 밑에 위치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자궁 내막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어서 뭐 협착을 하고 아니면 거기 혈관들을 자극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출혈이 나는 거래요. 그리고 그 출혈이 뭐 심하거나 아니면 애가 이제 뭐 그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나오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기를 뭐 뚫고 약간 이렇게 뭐 위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굉장히 무섭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면 다들 겁을 먹죠.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많고요. 점점 이제 막다리 가까워져서 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위가.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거죠. 애가 나올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예, 놀기도 하고 예, 이렇게 예. 돌고 그런 거.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네. 자리 잡아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자궁 출구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애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또 그 출혈이 거기를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협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출혈이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할 때 그 뭐지? 피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죠? 제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서 잘 해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원래 이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재주스면, 그때 21, 2주 정도 됐으니까, 재주스면 이미 고정된 거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확 겁주잖아요. 그래, 그래서 근데 뭐 그 얘기 들으면서도, 뭐 잘 감이 안 오니까, 네, 그런 건가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나중에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더 헉 하는 거죠. 무서운 거라서. 그래서 무슨 뭐 종류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뭐 이렇게 아실 텐데, 어쨌든 뭐 원인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 원인에 또 뭐 노산 역시 들어가, 연령 이게 뭐 원인이 있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유 없이 뭐 이렇게 하고, 증상으로는 출혈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출혈 동반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위험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뭐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알게 된 건데, 주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뭐 이런 진단을 이제 의사에 따라서는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겁먹고 막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은 곳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 병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은,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모든 가능성을 다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예,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그런 징후가 그 전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견을 못한 건지 뭐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한 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 괜찮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뭐 이런 전치 태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처음 한 번도 얘기 못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를 확인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제 거기서 다행히 이제 뭐 아가가 이상이 없으니까 뭐 일단은 괜찮고, 이미 시일이 지난 거라서 뭐 출혈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스트레스일 거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제 그런 걸로 되면서 전치태만 얘기를 하니까 그쪽, 거기도 이제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긴 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합병원은 그 원칙대로 다 얘기를 해야 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호호호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그 굳혀진 거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하면 다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왜 양쪽이 다르지? 어느 쪽을 믿어야 되지?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종합병원은 종합병원대로의 태도를 취하는 거고, 이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리고 여기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산모들의 심리적 안정 우선으로 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식의 반응이 다르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뭐, 검사 같은 거,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면서, 태반 많이 올라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뭐 약간 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 아직 그 뭐 하여간 좀 뭔가 약간 그런 지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걱정할 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때 응급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대두돼 보이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태반이 그 말하자면 자궁 내막에 있는 이제 핏줄 같은 거를 눌러서 피가 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전치 태반이면은 그 피도 그 좀 후반에 많이 나고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재발이 계속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에 이게 막 반복적으로 재발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막달에 가서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뭐 크게 또 그런 쪽하고 연관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는 저는 그런 진단을 받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치태반이라는 말도 되게 생소하고 지금 많은 임산부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는 우연한 계기를 해서 그 말을 알게 됐는데, 하여간 그게 이런 거다예요. 그런데 설사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인터넷 뒤져보면 무섭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진짜 종합병원 의사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으로 그 네, 갈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때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나요?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데 뭐 다들 이제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의 뭐 진료를 뭐 같이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거니까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까지 모른다는 거죠. 저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그랬는데 몰라요. 지금 또 그 종합병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올라가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몸이 어디게 태반이 좀 밑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 뭐 그러니까 좀, 뭐 약간 그런 기미가 있을 수는 있지요. 네, 근데 그렇지. 이제 그게 정말로 이게 완전히 막아서 네. 그렇지 이렇게 뭐 자연분만이 불가능할 정도로 뭐 아니면은 상습적인 어떤 하혈을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설사 그런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은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을 본인이 판단해서 간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뭐 수혈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서 처리하면 뭐 되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상황은, 이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좀 웃지 못할 경험도 좀 하면서 새롭게 드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를 뭐 특별하게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전치태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예방법도 없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세를 좀 바꿔본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혹시? 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과를 바꾸는 운동은 제가 책에서 봤어요. 거꾸로 있는 애를. 아. 근데 이거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고령, 다임신부, 다태임신, 제왕절개술 이력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이 자궁이 어찌 보면 이렇게 자궁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건강 상태라면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화가 되면 이게 태반 우리 몸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움직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움직임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밑에를 이렇게 쏠린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는 상태일 그렇죠. 때인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게 어차피 그렇죠.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지만 이렇다고 다 그렇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인으로서 그냥 들을 수 있는 원인으로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지만. 또 반대로 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굳이 들자면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예. 참고는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렇죠. 좀 이 특히 이제 이 3개월 이후로 좀 우리가 좀 안정적이다 하는 그 시기가 됐는데도 막 하혈이 계속된다 그럴 경우는 좀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다 보면은 뭐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 혹시나 그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흡연으로 위험도가 뭐 두 배가량 증가한다. 이게 다 인터넷에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모든 경우에 다 안 좋을 수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그냥 뭐 절대적인 어떤 병의 원인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렇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의사의 진단에 따르겠죠. 그래서 의사가 아 이거는 확실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준비하면 되는 건데 예, 뭐 이제 굳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고 그랬을 때 뭐 우리가 특별히 예방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유엔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쫄지 마. 일단은 쫄지 마. 그렇죠. 그게 저의 취지라고 할 수 있나? 뭐 하여간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도 마시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게 아마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때 좀 스트레스 때문에 좀 뭔가 그쪽에서 출혈을 만들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정말 안 좋았으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봐 좀 그렇긴 하지만 다행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한 그 이후로 더욱더 조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된 거 아닌가 해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된 거죠. 전체 태반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건 모든 그 임산부뿐만 네.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산부는 반응이 즉각 오더라고요. 예, 뭐 제가 예, 그 안 좋은 일 있고서 바로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얘기를 뭐 전체 태반에 대해서는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일부로 정리를 하고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일부로 하고 2부에서 태동에 대해서 예. 많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죠. 아, 그러면 우리 2부에서 만나요. 네.